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샌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아하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되게 하여줘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끝없이 머물게 하여주오 한순간 스쳐가는 그 세월을 내 곁에 머물도록 하여주오 봄이 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은 영원히 남아 언제나 내 곁에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되게 하여주고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끝없이 머물게 하여주오 곁에 머물도록 하여주오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을 사랑은 영원히 남아 언제나 내 곁에 그대 갈 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샌 불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